동화 한국어 버전 지혜와 행운. 옛날 옛적 어느 쾌적한 여름 오후에 위즈라고 불리는 지혜의 천사가 공원에 앉아 지식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앞에 갑자기 행운의 천사 럭키가 나타났죠. 안녕 친구, 뭐하고 있어? 그냥 내 지식과 지혜의 바다를 좀 더 채우고 있는 중이야. 더 많은 지식으로 말이야. 우와, 그거 참 재미없어 보인다. 뭐 누군가에겐 지루한 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일 수도 있지. 이런 방대한 시간과 공간의 우주 속에서 사람들은 말이야. 알았어, 그만. 딱 거기까지만 해. 주어진 임무가 있어. 우리 보고 맡으라고 하셨거든. 임무라고? 어서 가자. 자세한 건 가는 길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 위즈가 끄덕이자 럭키는 손가락을 튕겼어요. 그 즉시 그들은 사라졌죠. 우와, 여기 엄청 번지르르한데? 정말 아주 천태만연이군. 그래? 천태 뭐라고? 그것은... 아니야, 괜찮아. 오는 길에 내가 해줬던 얘기는 다 이해했어? 그럼. 셀레나라는 공주가 3년 전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네가 그랬었잖아. 우린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완벽해. 저기, 공주가 온다. 숨어.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우리 못 볼 텐데. 아휴, 나도 알아. 장난도 못 치겠네. 셀레나 공주는 하인들과 함께 그들을 지나쳤어요. 위즈는 넋을 놓고 바라봤자. 그래, 엄청 아름답지? 이제 다시 집중해. 이건 임무 중 고작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어허, 더 해야 할 게 있어? 럭키는 윙크를 하며 손가락을 튕겼고 그들은 또다시 사라졌죠. 순식간에 그들은 한 청년이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어느 작은 집 앞으로 이동했어요. 저 사람 이름은 해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공주가 저 남자 때문에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 그리고 둘은 결혼도 할 거야. 그게 우리 임무야? 그래. 근데 왜? 왜 우리 보스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데스티니. 네 말은 운명이라고? 아니, 내 말은 천사 데스티니 말이야. 운명의 천사 몰라? 걔가 뭘 어쨌는데? 있지? 어느 날 데스티니는 해피에 대한 운명을 적고 나서 잠깐 낮잠을 자게 됐어. 그런데 그 사이에 데스티니의 햄스터가 몰래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해피의 운명이 적힌 페이지를 갉아먹어버렸고 그의 운명은 사라지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게 셀레나 공주랑은 또 무슨 상관인 거야? 그게 해피의 페이지의 반대쪽엔 셀레나의 운명이 적혀 있었거든. 어허. 그래, 이게 바로 저 둘이 모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야. 데스티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말이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딱 한 페이지만 할당받잖아.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응당한 페이지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보스가 뛰어든 거구나. 저들의 삶을 뒤얽히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길을 알려주어 운명을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말이야. 정답! 그래서 계획은 뭔데? 이따가 오후에 해피가 마을 시장에 다 키운 꽃을 팔러 나가면 네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곧장 왕의 궁전으로 향하도록 해. 혹시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으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도 알잖아.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냐. 지금 내 손엔 한나하천에서 자란 신성한 꽃이 들려있단 말이야. 이 꽃은 공주님의 말문을 다시 트이게 해줄 걸세. 그 후에 네가 성공적으로 경비를 속여 들어가게 되면 너는 곧장 왕의 법정으로 가서 장관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왕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해. 안녕하십니까. 몬타나 왕국의 위대하고 현명한 왕이시여. 제게 공주님의 말문을 다시 트이게 할 방법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꽃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네, 물론입니다. 헛된 희망은 주지 말게. 딸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딸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세. 그 어떤 의사나 도사들도 딸아이의 말문을 트이게 하지 못했네.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어찌 자네의 그 꽃이 해낼 수 있단 말인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자네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여기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 아야, 너 손 힘 엄청 세구나. 모든 것은 럭키와 리즈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마침내 해피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폐하, 제가 실패한다면 원하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절 벌하세요. 하지만 제가 성공한다면 저와 공주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 물론 공주님도 저를 남편으로 받아주신다면 말이죠. 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에 동의했어요. 경비들은 해피를 공주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죠. 공주는 강아지와 놀며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하지만 밖에서 기다려 주실래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들은 동의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셀레나 공주는 그런 해피를 바라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의 개가 짖었어요. 해피는 곧장 공주의 앞으로 다가가 절을 하며 말했죠. 괜찮다면 안아봐도 될까요? 공주는 해피에게 강아지를 건넸어요. 이 귀여운 녀석 같으니. 내가 널 만나려고 파르자에서 이곳까지 왔단다, 마법의 개야. 이를 듣자 공주는 혼란에 빠졌어요. 내 이름은 해피란다. 남지스에 있는 위대한 성인께서 네가 나의 운명을 전부 다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자, 말해보렴, 마법의 개야.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되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를 낳게 될까? 어서 말해보렴, 어서. 이를 듣자 셀레나의 입술이 떨리더니 입 밖으로 화를 내뱉었어요. 그만해요. 걘 말을 못해요. 강아지라고요. 당신은 말을 하네요. 그러자 공주는 마침내 자신이 몇 년간 못했던 말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님께서 드디어 말을 하셨다! 만세! 공주가 말을 한다는 소식은 금세 왕이 알게 되었죠. 왕은 기뻐했어요. 내 딸이 말을 했다고? 내 당장 만나러 가야겠네. 왕이 공주의 방에 도착했을 때 해피와 공주는 서로 떠들면서 웃고 키득대고 있었죠. 정말요? 그리고요? 왕은 해피의 조건이 생각나자 화가 났어요. 왕은 절대 공주를 해피와 같은 남자와 결혼시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즉시 머릿속으로 계획을 구상하며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날 저녁 왕에게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법정으로 돌아온 해피는 경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뭐죠? 왜 이러시는 거죠? 내 딸이 다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들었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내줄 순 없어. 절대로. 하지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의 약속은 전혀 효력이 없나 보죠? 어디 감히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가? 경비병! 당장 이해 없는 평민을 끌고 가. 저 감옥에 전화하라. 어서! 뭐라고요? 안 돼! 바로 그때 어디선가 럭키가 나타났어요. 나 그리웠어? 좋아. 지금이 네가 나 대신 이 자에게 들어오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거든. 럭키는 윙크를 하고 곧장 해피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온 위즈가 말했죠. 행운을 빌어. 아, 고마워. 자, 이제 잘 봐. 경비들은 당황했어요. 이 사람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셀레나 공주가 뛰어들어왔죠. 아빠, 저기...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왜 해피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빠? 이를 듣자 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아빠라고 다시 불러주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구나. 이리 오렴, 우리 아기 공주님. 아빠를 한번 안아주렴구나. 셀레나 공주는 곧장 아빠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아빠, 왜 해피가... 왕은 해피가 내건 조건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약속을 한 건 잘 알지만 저자는 평민에다가 또... 아빠, 저는 저분이 좋아요. 아직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저분을 알아가 보고 싶긴 해요. 그 말에 해피는 웃었어요. 네가 뭐라고? 풀어주세요, 아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도 수군거릴 거예요. 아빠를 존경하지 않을 거라고요. 왕은 그제야 동의했어요. 네 말이 맞다. 근데 저자를 정말 좋아하니? 네, 아빠. 셀레나는 해피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요, 해피. 서로를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해피가 끄덕이자 셀레나도 웃었어요. 그래, 좋네. 그럼 경비병, 그를 놓아주게. 그리고 자네 해피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 딸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네. 열심히 일해서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배하. 그렇게 해피는 삶의 목적을 얻었고 셀레나 공주는 삶의 이유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해피는 너무나 기쁘지만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럭키가 빠져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일인 걸 기억하지 못하게 이 자리에 다시 설정해 놔야겠지.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말이야. 그래, 맞아. 그들은 각자 손가락을 뻗어 해피의 이마를 향해 마법의 빛을 쏘았어요. 드디어 임무 끝! 이제 보스한테 끝났다고 보고하러 갈까? 그래, 어서 가자고. 그나저나, 팀워크가 좋았는데? 지혜와 행운은 함께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냈잖아. 위즈가 웃으며 손가락을 튕기자 둘은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보스. 저희 임무 완료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며 말했어요. 그래, 좋다. 너희 둘 다 잘 해냈구나. 감사합니다, 보스. 데스티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어요. 그래, 그래. 알려주려구나.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그들은 데스티니의 집으로 갔죠. 안녕 얘들아. 여긴 어쩐 일이야? 데스티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벌써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 전부 내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데스티니. 이제 다 괜찮으니까. 근데 말이야, 네 그 귀여운 햄스터는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이리 오렴, 귀염둥이. 너무 귀엽다. 그렇게 해피와 셀레나의 운명은 엮이게 되었어요. 그들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주가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건 알게 되었죠.